박근혜 패당은 치떨리는 특대용 집단유인 납치범죄의 진상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상보. 해외에서 근무하던 우리 여성공민들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150여일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괴뢰 패당의 야만적 행위를 균열히 규탄 단죄하면서 우리 여성공민들의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남조선 적십자사를 통해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며 박근혜 패당이 생떼를 부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송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여성들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법적 소송을 벌리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괴뢰 패당은 내외 여론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에 대한 비열하고 잔인한 귀순공장 노름에 매달려왔으며 최근에는 모략적인 인터뷰까지 벌려놓을 것을 획책하면서 어떻게 하나 사건을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으로 조작해버리고 날뛰고 있다. 하지만 괴뢰 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여성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한 극악한 테러범죄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악뇨와 그 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범죄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야수적 발악의 초악성을 낱낱이 밝아놓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천인공로할 집단 유인 납치 행위. 지난 9월 3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식당 책임자였던 허가남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12명의 우리 식당 종업원들이 괴뢰 종본 깡패들의 마수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 상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표값 6만 웬도 정보원 요원이 대주었다는 것. 말레이시아 도착 후 즉시 그 나라 주재 괴뢰 대사관에서 남조선 여권을 받고 출입국 검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조선으로 갔다는 데 대해 실토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패당이 떠드는 집단 탈북 사건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반과국 대결 소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행위라는 것을 동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5일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일어났지만 괴뢰 종본 깡패들의 모략에 마와서는 이미 우리 여성 종업원들이 길림성 연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때부터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괴뢰 종본 놈들은 돈과 재물에 눈을 밝히고 부하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거간꾼들과 밀려다니다 숱한 빚을 지게 된 식당 책임자 놈에게 눈독을 들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업무적 방법으로 그에게 굴레를 씌웠다. 절강성 영파로 식당을 옮긴 후에도 괴뢰 종본 놈들은 탈북하면 빚진 돈 150만 위엔을 물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회유하였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 혼자서 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 적게 온 여러 명을 데리고 탈북하면 더 큰 묵돈을 벌고 행지할 수 있다고 책임자 놈을 부추기면서 집단 유인 납치를 실행할 기회를 노려왔다. 이러한 때인 지난 4월 초 괴뢰 정보원을 통해 영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주시하고 있던 청와대로부터 행동 계획을 앞당길 때 대한 비밀 지령이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유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의 앞잡이 고연철이 지난 7월 국내외 기자회견에서도 실토하였지만 박근혜 패당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이 크게 떠들어 반과국 대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긁어모아 제20대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리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인 유괴 납치 행위를 시급히 강행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괴뢰 정보원 원장 리병헌은 한때 제놈이 대사직을 해먹었던 말레이시아를 기본 거점으로 하여 영파로부터 상해, 말레이시아, 인천을 통로로 한 유인 납치극을 직접 조작하고 지휘하였다. 한편 현지의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상전이 짜준 각본에 따라 이미 저들의 추악한 앞잡이로 전락된 책임자 허가놈으로 하여금 우리 종업원들의 여권을 모두 걷어쥐고 비밀리에 출국 수속을 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6만 위엔의 돈을 쥐어주며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까지 구입해놓도록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주재 괴뢰대사관의 모략군들을 발동하여 우리 여성들이 도착하면 신속히 서울로 직행시킬 수 있도록 괴뢰 요건으로 위장수속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나라 특수경찰의 보호조치 노름까지 벌여놓으며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런 치밀한 위납치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4월 5일 종호를 앞두고 식당 뒷문에 버스를 들이댄 다음 다른 나라에 새로운 식당을 전개한다. 이동봉사할 현지를 돌아본다. 한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우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급히 짐을 싸들고 버스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여성 종업원에 의해 저들의 불순한 흉계가 드러나게 되자 19명의 우리 종업원들 가운데서 이미 버스에 올라있던 12명만을 태우고 달아났다. 남조선으로 향한 비행기에 올라서야 자기들이 유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여성 종업원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거에 나서자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허가놈을 내세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남조선에 가게 된다고 회유키만 하면서 그들 모두를 끝내 남조선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지금까지 괴뢰들이 우리 인원들을 윈납치하여 반과국 대결에 악용하여 왔지만 12여 명씩 집단적으로 회유키만 하여 탈북시키는 노름을 벌려놓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흐려놓고 반과국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괴뢰 패당의 범죄적 망동이 도를 넘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가를 실증해주고 있다. 괴뢰 패당이 집단 윈납치를 통해 얼마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남조선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는 정보원의 현지 조사라는 것을 어물쩍해버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13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서둘러 상세히 공개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괴뢰들은 지난 기간 유괴납치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정해놓은 탈북자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우리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내돌리며 집단 탈북이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니 남조선 사회에 대한 동경의 반영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층이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총선용 북풍감, 대북제재 효과를 과시해보려는 기획탈북 등으로 박근혜 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남조선 언론들은 극비밀리에 한두 명도 아니고 12여 명이 그렇듯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중국을 벗어나 1박 2일 만에 인천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외교부와 국정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라고 괴뢰 패당의 비열한 유인납치 행위를 신랄이 폭로 규탄하였다. 급히 먹은 음식에 취한다고 우리 여성들을 반과국 대결 소동에 악용하여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돈비며 벌려놓은 괴뢰들의 집단 유인납치극은 이렇듯 시작부터 그 기만적 정치가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되었으며 박근혜 패당은 제20대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는 등 더욱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박근혜 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 윈납치 만행의 진상이다. 잔인하고 악랄한 귀순공장 노름. 숨통이 끊어질 시각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으르렁거리며 발버둥질하는 것은 미친 개들의 본능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할 대로 환장한 괴뢰 패당은 어떻게 하나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납치 사건을 자유의 사유의한 탈북으로 조작하여 김빠진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바람을 불어넣어보려고 가정발악을 다하였다. 이미 저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처녀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고문과 함께 성폭행 등 극단적 방법들도 배제하지 않기로 상급의 허가까지 받아놓은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우리 여성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피된 독감방에 따로따로 감금해놓고 참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과 박해,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을 일삼으며 귀순을 강요하였다. 괴리 패당 이후에 유인 납치된 우리 국민들로 말하면 모두가 공화국의 품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난 행복동이 재간둥이들이다. 고마운 우리 사위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려온 그들이 우리 제도에 대하여, 사랑하는 부모 처자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아무런 사회정치적, 경제적 이유도 없다. 더욱이 남조선과 같은 몸소리치는 지역으로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하게 그지없는 우리 여성들이었기에 그리운 자국의 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연한 투쟁으로 괴리패당의 비열한 귀순공장 노름에 항거에 나섰다. 우리 여성 국민들은 단식투쟁을 벌이고 실신상태에 빠지어 생사기로에 놓인 상태에서도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울분을 터치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괴뢰정보원의 살인악마들은 우울증과 신경과민,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하여 시급한 의료 방조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우리 처녀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인신모욕에 성폭행까지 가미해서 수치감에 몸부림치게 하였다. 또한 여기가 어딘 줄 아는가? 성별을 바꿔놓는 것만 내놓고는 무엇이든 다 아는 곳이다느니?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느니, 해외여행 중 실종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느니 하고 위협하면서 강한 정신적 충격과 식음전폐로 탈진 상태에 빠진 우리 여성들에게 링게르까지 꽂고 밤낮없이 귀순을 강요하였다. 괴뢰패당은 우리 여성 정호본들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그들을 괴뢰정보원이 운영하는 북리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게 하였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감금당한 곳은 보다도 철저히 은폐된 모략의 마을 괴뢰정보원의 안가 비밀가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NBN을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이 다른 탈북민들과 정착 교육을 받을 경우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안전가옥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 12명이 머물렀던 장소가 북리탈주민보호센터가 아닌 안가였다는 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 함께 고락을 나누던 동무들의 안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우리 애젊은 처녀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이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우리 여성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느니, 롯데 호텔의 풍류를 맛보고 있다느니, 남쪽의 뉴스도 보고 외부 견학도 다니면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비열한 귀순공장 노름에 대한 내외의 규탄 여론을 모면해보려고 작동하였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괴뢰패당이 우리 여성들의 부모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느니 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대남 공세에 내몰리우고 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고집나발까지 꾸며대면서 그들의 정신을 휘저어버리고 발악적으로 날뛴 것이다. 괴뢰정보원 깡패들은 인터넷 후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실린 부모들의 동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교묘하게 가공 날조하여 보여주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천열마저 끊어놓으려 하였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남조선으로 끌고 간 우리 국민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낼 것과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괴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가족들도 국내외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생떼 같은 자식들을 빼앗아간 박근혜 패당을 저주하고 단죄하면서 서울에 나가 딸들을 만나보게 해줄 것을 괴뢰패당과 남조선 적십자 사이에 들이댔다. 그러나 박근혜 패당은 그것은 억지 주장이니 대남 공세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해 나섰으니 실로 인간의 피와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랭유란들만이 할 수 있는 극악한 폐륜패독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부모와 자식들이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억지 주장으로 대남 공세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괴뢰패당이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우리 여성 국민들을 강제로 남조선까지 끌고 간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라면 악착한 귀순 공작을 벌이는 것은 그의 백배 천배로 죄악을 덧쌓는 극악무도한 대결 망동이다. 유신파시오 독재 시대를 되살려 남조선을 사상 최악의 인권 폐허 지대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우리 국민들을 인간 생적으로 끌고 가 가중 반인륜적 악행을 가하면서 정치적 모략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날뛰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범죄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철저히 개선할 것이다. 집단 휘인납치 범죄의 진상을 가리워보려는 비열한 책동.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괴뢰 패당의 집단 휘인납치 행위는 공개된 저 시기부터 내외에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우리 여성들의 신상 공개를 두려워하면서 한사코 회피하면 할수록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사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 패당은 그때마다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집단 휘인납치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괴뢰 패당이 내외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놀아댔는가 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인원들에 대한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면담 요구를 전면 거부에 나선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우리 여성들의 집단 탈북이 괴뢰 정보원이 조작한 기획 탈북이라는 여론이 날로 증대되는 속에 민변은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시흥에 똬리를 튼 북이리탈 주민 보호센터라는 것을 찾아가 우리 인원들과의 면담을 거듭 요구했다. 2014년 극악한 동족 대결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보호라는 허울을 쓴 북이리탈 주민 보호센터로 간판을 바꾸어 단 괴뢰 패당은 법률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탈북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괴뢰 패당은 기만적인 탈바가지마저 스스로 벗어던지고 인권침해니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였으므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느니 뭐니 하면서 면담 요구를 무작정 거부해 나섰다. 그런가 하면 면담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우리 여성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박 변호사라는 오용 법조인을 내세워 여정업원 12명을 1대1로 개별 면담하였다느니 민변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느니 하고 헌나발까지 불어대게 하였다. 괴뢰 패당은 이런 기만술책으로 민변만이 아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단체들과 국제대사령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면담 요구를 환사코 외면하였다. 우리 여성들과의 면담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의 방해책 등으로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때에도 괴뢰 패당은 민변이 법원에 청구한 유인 납치된 우리 인원들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끊어버린 법정 대리인을 내보내어 재판을 끝내 결렬시킴으로써 불법 무법의 반인륜 집단 천하의 사기협잡배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괴뢰들이 제정한 인신보호법이라는 데는 당국이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인신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들의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해 줄 것을 재미동포에게 부탁하였으며 위임장과 증명 서류들을 넘겨받는 과정이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민변의 지위와 권리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괴뢰 패당은 그들의 법적 소송을 외면할 하등의 비유와 구실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느니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느니 하며 거부에 나섰는가 하면 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법정에 내세우지 않고 대신 저들이 나와서는 신변안전이니 가족 피해니 하는 황당무계한 수작만 늘어놓는 망동을 부렸다. 나중에는 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의 법적 소송과 우리 여성들에 대한 소홍한 요구를 북의 노란한 것으로 매도하면서 종북 소동까지 일으켰다. 괴뢰 정보원 모략꾼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저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집단 휘인납치 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그 자체가 극악무도한 윈납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같다. 우리 인원들을 백주의 남조선으로 끌고 가자마자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세상에 공개한 장본인이 바로 괴뢰패당이다. 신변의 안전에 그토록 관심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언론을 총동원하여 공개했는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들의 생사 여부를 몰라 몸부림치며 실신 상태에 빠진 부모들에게 있어서 제 살부치의 소식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가족 피해 나발을 불어대며 우리 처녀들을 꽁꽁 가두어놓고 박해를 가하는 것은 강도가 피해자의 신상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의 극치이다. 괴뢰패당이 윈납치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보호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한다고 하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 사회에 내버려 정착시켰다고 떠드는 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우리 여성들의 법원 출석을 한사코 고비에 나서는 괴뢰 종본 깡패들을 규탄하면서 종업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재판을 하겠다고 법원에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 가족들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남조선 당국의 범죄 행위를 고소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민변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유엔의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하였으며 괴뢰정보원이 국제기구 성원들의 면담까지 거부한 것으로 하여 집단 유인납치 범죄는 국제적인 인권쟁점으로 번져져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되고 있었다. 사태가 더욱 불리하게 번져지고 있는데 바빠난 괴뢰정보원은 7월 31일 여성종업원 12명을 모두 국정원 북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내보냈다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괴뢰정보원 원장의 명의로 된 확인서라는 것을 증거로 내들고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단체들에서 우리 여성들과의 면담 및 인신구제 신청을 처리할 것을 강박하였다. 이것은 우리 여성국민들을 강제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각계의 비난과 그들의 가족 면담 송환을 요구하는 내외 여론의 압력을 막아보기 위해 꾸며낸 또 하나의 비열한 모략극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언론들은 당국의 설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가 거짓이다. 북의 여성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당국이 별도의 장소에서 그들의 신변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의 여성 종업원들이 실제 사회에 정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법적 소송을 끝까지 강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반 사실은 괴뢰패당이 윈납치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날로 거세지는 안팎의 비난과 항의, 규탄 속에 집단 윈납치 만행의 진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막다른 곤경에 빠진 박근혜 패당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 여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방송 인터뷰 노름까지 조작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괴뢰정보원의 음모가 모략꾼들은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인터뷰 연습을 조직하고 있는데 매번 질문하는 기자와 방청객을 다른 인물들로 바꾸는 방법으로 연습시키고 있다. 그 진목적이 우리 처녀들이 인터뷰를 진짜 하는지 연습인지 알 수 없게 해놓고는 계획된 각본대로 연습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방송으로 불어대려는 데 있다는 것은 더 논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괴뢰패당은 이런 사기협잡 노름을 추석을 전후하여 벌려놓으려고 꾀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납치 만행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규탄 여론에 전전긍긍하던 괴뢰들이 최근 우리 인원들을 관계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모두 사회에 내보냈다는 허튼 여론을 내돌리고는 뒷골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으로 조작하여 저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우리 인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지금 어떤 가혹한 처지에서 어떤 공갈과 회유기만 책동에 맞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괴뢰 내부에서 제공된 믿음직한 정보를 통하여 손금보듯 더 알고 있다. 외에서 밝혀진 자료들도 우리가 괴뢰 내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패당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을 외면하고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비열한 귀순공장 노름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유괴랍치와 테러의 주범, 모략의 원인인 저들의 추악한 본색만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피를 주고 정을 주고 오만 자루의 품을 들이며 키워온 딸 자식들을 빼앗아간 박근혜 패당을 피터지게 졸귀하면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하루빨리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만일 괴뢰 패당이 우리 인원들을 대상으로 흉악한 모략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으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외 여론을 계속 우롱모독한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번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들이 박근혜 패당의 특대형 인권유린보험제를 반드시 결산하며 유괴랍치된 우리 여성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계속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괴뢰 패당은 특대형 집단 위납치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괴뢰 패당에 치떨리는 집단 위납치 만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극악한 대결광신자 천하악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9월 10일 평양.